기적이 상해 love this is our paranormal love 사랑이 상해 뭐요 세계를 뱅다비 집어넣어 무한 수식 세계의 공식 우린 설명이 어려워 네 생각이 fly 빠른 공중부야 supernatural 그 이상이야 네 곁엔 시간이 멈춘 듯한 또 다른 차원의 블랙홀 같아 너 멀리 비가 우주 위쪽 같이 중력보다 큰 의미 넌 나의 절대 법칙 기적이 상해 love this is our paranormal love 사랑이 상해 뭐요 my paranormal love we love 사랑의 이상 love this is our paranormal love 정의할 수 없지 너라는 miracle 내가 알던 삶은 전부 다 reversal Because of you 정해진 세상의 인과율 전부 너로 인해 세워졌던 유월을 벅차오른 감정에 밀알려줘 네가 내게 웃어줄 때엔 불가능도 가능해 I think I'm falling 멈추지 않는 떨림 그 이유 너란 병신 이 감정 속에 번지 기적 이상의 love